get this feeling like I'm so high up in the sky. Feel so alive, feel so alive. 길이 끝날 때까지 나의 두 손을 꽉 잡아주겠니? 하늘을 나는 듯이 기분 좋은 feeling. 설렘을 넘어서 뜨거운 느낌. 우주보다 더 멀리 더 높이. 거진 맘이 난 쉬지 않는 걸. 그게 너라서 The feeling 더 질듯 벅차오. 지난 날들도 안녕. 이제부터 내 모든 걸 두 개로 나누며 가고 싶은 대로 가, 가고 싶은 대로 가. 설명 없는 지도 위 우리는 나침반도 없이 두렵지 않아 새로운 시작. You feel the way I do. I do. I feel the way you do. You do.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. 아무런 걱정이야 돼 우리 서로가 있으니 가슴 가득 들어 찰러가. Yeah. 또 들어와 막 들어와 love ya. Yeah. 그래 이건 기분 좋은 느낌이야. 날 더 꽉 안아줘. 기분 좋은 feeling.